설 연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어떻게 그 사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 설날에 모였던 친척분들, 형제분들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주 고즈넉한 밤이겠네요. 자,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흘리고 간 것들이 없습니까? 귀염둥이 조카의 웃음, 결혼해서 먼 곳에 사는 큰오빠의 헛기침 소리, 그리고 시집간 언니 누나들의 세상사에 대한 걱정거리, 또 자식 없는 이모님의 한숨소리, 뭐 이런 것들 주위에 흘려져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버려져 있다면요, 소중하게 지워놓으세요. 모두 나의 것이고 우리 가족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때쯤에는 그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서울 서초구 3호가든 아파트의 문준인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칼리 사이먼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대구 중구 남산일동 김유신 씨의 친구분 수진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 중흥삼동 예쁜 이름 가지신 최한별 씨의 부모님 오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곡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주상민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웨인스 월드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노래입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to me.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ooh,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t shivers down my spine, body's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s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Galileo, Galileo, Galileo, Magnifico. I'm just a poor boy and nobody loves me. He'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sparing his life from this monstrosity.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t me go? Bismillah, no,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me go! We'll not let you go. Let me go! We'll not let you go. Never let me go. Oh, mamma mia, mamma mia. Mamma mia, let me go. Beelzebub has the devil put aside for me. For me. Oh,

영화 우르가 중에서 러시안의 테마였습니다. 새로운 소련 영화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니키타 미얄코프 감독. 그의 영화가 9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르가였죠. 영화는 한마디로 몽고의 스텝지대, 그러니까 대초원을 찬미하는 한편의 영상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목 우르가, 이것은요, 몽고인들이 가축을 부릴 때 사용하는 긴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 그리고 전통을 지키려는 몽고인의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곰보는 몽고인이자 가축을 기르는 젊은 목동입니다. 그는 스텝지대 중앙에 있는 유르트라는 전통 가옥에서 삽니다. 거기에는 아내, 세 아이, 그리고 말썽쟁이 삼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몽고 당국은 산하 제한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곰보는 아내로부터 잠자리를 거부당하시오. 돌아누운 아내의 등을 보면서 갑자기 비애를 느끼는 곰보. 그는 말없이 그 앞에 펼쳐진 초원을 가로질러서 걸어갑니다. 한편 러시아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소련인 세르게이는 자신의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 스텝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대자연 속에서 만난 세르게이와 곰보. 서로 환경과 문화는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연 앞에서 곧 우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문명, 자연, 이것에 대한 감독의 얘기가 시작되죠. 이 두 남자를 통해서요. 감독 니키타 미얄코프는 소련 출신의 세계적 감독 안드레이 콘찰롭스키의 동생입니다. 그 영화 폭주기관차, 런어웨이 트레인을 감독한 사람이죠. 이 형 콘찰롭스키 감독은 미국으로 망명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찍는 반면에 동생은 소련의 민족적 정서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대일동의 이현웅 씨. 지난 1월 10일 TV에서 방영된 추억여행을 중간 부분부터 시청했는데 보면서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조개 줍는 아이들이란 책과 내용이 거의 같던데 어찌된 일인가요? 네, 맞아요. 그 영국 작가죠. 로저먼드 필처의 자전적 소설 그 조개 줍는 아이들을 영화로 옮긴 그런 영화입니다. 안젤라 란스베리가 주연을 했었죠. 자, 신청곡 방송을 여러 사람이 같은 곡을 신청했을 때만 방송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주셨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곡이라면 한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도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곡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곡을 딱 들으시고 아 너무 좋다 해서 곧장 그거를 또 신청을 해주시면요. 연달아 저희가 같은 곡을 방송해드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여유있게 곡을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보내드리는 곡입니다. 그 요즘에 AFK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다고 하죠. 그 젊은 그 비버리 힐스에 사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그런 생활을 그린 TV 드라마입니다. 비버리 힐스 90210 중에서 샤니스의 Saving Forever for You 들려드립니다. I will always be saving forever.

the way it should be. Naturally. As we go down life's lonesome highway, the hardest thing to do is to find a friend or two. That helping hand, someone who understands. That's the way it should be. Say you, say me, say it together. Truly. Don't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Oh no. Well, the whole world got you dancing. That's right, I'm telling you. The way it should be. Say you, say me, say it together naturally. Say it together naturally. 대구 수성구 만촌이동의 여주호씨 잘 들으셨죠? 먼저 들려드린 곡은요. TV 드라마 비버리힐스 90210 중에서 샤니스가 부른 Saving Forever for You였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백야 중에 Say You, Say Me였습니다. 이 곡은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일동의 애칭이 가나빈 황은주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 5동의 권준희 씨는요. 이사벨라 로셀리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권준희 씨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잉그리드 버그만의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영화로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잉그리드 버그만. 그녀는 1950년에 이탈리아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와의 사랑을 쫓아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때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 큰 스캔들이 되었죠. 그 뒤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녀가 이사벨라 로셀린이죠. 부모의 재능,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사벨라 로셀린이는 일찍부터 연예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녀의 출발은 모델에서부터였죠. 그 랑콤 화장품이었죠. 거기에 모델에 발탁돼서요. 아주 신비롭고 우아한 이미지로 명성을 얻은 그녀는 1985년에 영화 백야로 데뷔합니다. 거기서는 탑댄서 그레고리 하인즈의 아내 역이었죠. 그 뒤에 미국 영화계의 이단자로 불리우는 데이빗 린치 감독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 그리고 연기는 180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광적이고 억압된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 블루벨벳에서의 클럽 가수 도로시, 또 거칠고 반항적인 미국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는 광란의 사랑에서의 페르디타, 이런 것이 그녀가 보여준 영화 속의 모습이죠.

мне умоляю вас, скачь, не лететь.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когда жить. 절절한 목소리죠.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노래로 들은 영화 백야 중에 야생마였습니다. 아, 군산에서 김현 씨요. 영화 동방불패 중에 나오던 노래 제목이 뭔가요 하셨는데요. 소강호였죠. 김현 씨 참 고맙습니다. 김현 씨가요. 편지 출신에다가 2시쯤에 제가 퇴근할 때 되면 아주 심심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운전수 겸 보디가드 매니저 해드릴게요 하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홍초록이라는 예쁜 조카를 두신 대구의 이기표 씨, 그리고 11번째 편지까지 여기 도착해 있네요. 충남 연기군의 최완규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육체의 증거에 삽입됐던 곡 Handcuffs 수갑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세요. 추억의 영화. 좋은 영화일수록 훌륭한 라스트 신에 남기는 법이죠. 그리고 뛰어난 라스트 신에는 을의 좋은 음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영화에 있어서 결말은 드라마의 정수이고 절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두어 시간 남짓 끌고 나간 영화라 할지라도요. 음악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고 마는 영화 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40대 이상의 세대라면 추억의 이탈리아 영화 형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형사의 그 유명한 라스트 씬을 잊지 않고 계실 테고요. 조용한 로마의 주택가에서 느닷없이 총성이 울리고 살인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사에 임한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로마 경찰의 잉그라발로 경감입니다. 감독 피에트로 제르미 자신이 이 잉그라발로 경감으로 출연해서 중년 사나이의 연륜 그리고 인생의 참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그라발로 경감, 그가 사건의 진상을 추적함에 따라서 하나 둘씩 떠오르는 사실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채색하는 사랑과 슬픔의 고뇌가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부로 일하는 아가씨 아순타의 젊고 신선한 아름다움이 묘하게도 경감의 마음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어감에 따라서 이 마음씨 착하고 매력적인 여인의 존재가 영화의 중심으로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당신은 아직 신인 여배우에 지나지 않았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의 매력, 이것이 크게 클로즈업된 것도 이 영화 형사에서부터였죠. 마침내 범인이 체포됩니다. 바로 임신한 아슨타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청년 디오메데였죠.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젊은이, 몽성거리면서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경찰차가 먼지를 풀풀 일으키면서 떠나기 시작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아순타가 달려옵니다. 디오메데, 디오메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경찰차를 뒤쫓는 아순타.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은 이 신선한 글래머 여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를 통해서 마치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여인의 비극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가슴점이 있는 라스트 씬에 아순타의 모습에 겹쳐지는 그 주제가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시노메모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알리다 켈리의 노래였죠.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대의 품 안에서는 난 어떤 슬픔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엾으니요, 불쌍한 그대여, 울지 말고 가만히 이 가슴에 기대 보세요. 시노메 모로, 영화 형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m'ha detto, sconteremo insieme, m'ha detto, per tutta la vita. (susurra) Avanti, salutateli. 오늘 추억의 영화, 이탈리아 영화 형사였습니다. 형사의 주제가 시노메모로, 알리다 켈리의 음성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조현우 학생, 굉장히 글씨가 눈에 익네요. 이제 고3이라는 대열에 끼게 되신다고요? 힘들겠지만요. 그 조현우 씨의 이 그 침착하고 이 깨끗한 글씨를 보면요. 고3이란 힘든 관문도 잘 통과하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나 스스로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나는 나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도전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중에서 한글 적어주셨네요. 영등포구 당산동의 김승희 씨, 고맙습니다. 자, 저희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원 819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번 물어보셔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저 정은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